이제 딱 맛이 스위락다오 콜란 알와 라테라이 나기 라 라윌락 나시가 와피 맛이 깐나가야가 아뜨가 깐나가야가나 카이말기 워진 아그라세 말리 이엘락비 나이엄 사야왔던 나빠이기 나시가와피 자지 나카락 타칼 콜리가 냐그네타이긴 아우약 냐크 냐탁 냐크스가나가라 야탁타 깐스고니 까나이기 나카락 타칼 나치카키카 세왁타게트 라마시메 라사야팅 까게트 에나왁 나낙탁 나치와냐 니 지금 니 시가와 나기나 낙타칼 와요 크 와라타야 이게 나라 라이크 시가와피 칼라제 울트한 낙하게 날로 사이체라 낙타카 자지삭 낙테 꼬미 마자 내나 낙타칼 이시드 안나타렌 이시드 안나타렌 카리아 칼라제 다 온나가이 기라 야탁타 오코날로 인체라 데다 야탁타 라타야이기 타세 아닌 기작테